당신 가던 길을 가만 걸어봤어. 내게 같은 의미일지 궁금해서 다시 마음이 추워지는 밤이 오면 모를 네 감정 같아서 문득 낯선 네 곁을 돌아봐. 네 옆에 나 나를 챙기는 너 점점 익숙해져가는 우리 맘처럼 잘 그려지지가 먹자던 그